누군가 지는 걸 아무도 모르죠. 심장 속에 유리조가 폭풍이 몰아치는 걸. 상처가 병이 돼서 모든 물이 별이 돼서 거울 속에 내가 적이 돼서 아프죠. 아무도 그때 모르게 가두고 숨을 조르게 놔두고 끝을 모르게 만들죠. 이 세상 속에서 이유 없겠죠. 돌아갈 길은 선택도 없이 마냥 걷겠죠. 내 맘보다 그대 숨이 먼저 먹겠죠. 상처 눈물이 흐리고 죽음 속을 헤매다 널 내가 구해줄게. You are the one. 어둠 속에 걷고 있을 때 어둠 속에 내가 사로잡힐 때 내 숨이 같이 해 나의 the one. 내게 손을 건네준 그대 세상 속에 불이 내게 닫힐 때 내 손을 바칠게. She 밤에 땀에 흠뻑 젖었겠나요? 양심이 당해기며 버벅대나요? 끝이라고 생각되나요? 괜찮아요, 가사 내가 고장난 그 몸의 흉터 산산조각 난 그 혼의 숨 떠버린 눈물도 지워줄게요. 그대 손을 내 손에 움켜쥐고 믿어줄게요. 스쳐 흩어 눈물이